그대로 사랑해. 그 사랑 변하지 마. 우린 비밀이 없어요. 꿈과 사랑을 나누어요. 그대는 나의 인생. 아쉬움도 있지만 그대는 나의 인생, 인생 우리는 선택했어요. 나머지 그대를 사랑해. 그 사랑 변하지 마. 우린 모든 것 다 주어요. 그대 나의 인생이기에. 그대는 나의 인생, 인생 아직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대는 나의 인생. 모든 것 다 주어요. 그대 나의 인생이기.